동화 한국어 버전 요정과 구두장이. 옛날에 구두장이와 그의 아내가 살았어요. 구두장이는 새 신발을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면서 그날그날의 밥벌이를 하곤 했죠. 일이 매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장이는 충분하지도 못한 돈을 간신히 벌었답니다. 구두장이 부부는 살집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죠. 마침내 새 신을 만들기 위해 가죽을 사야 하는데 돈이 떨어지고야 말았어요. 그에게 남겨진 것은 가게에 있는 마지막 남은 딱 한 장의 가죽뿐이었죠. 신발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구나. 이 가죽으로 최고의 신발을 만들어야겠다. 구두장이는 오랜 세월 동안 매일같이 그랬듯 자리에 앉아 가죽을 조심스럽게 잘랐어요. 해가 질 무렵 구두장이는 재단을 끝내고 신발을 꿰매기 시작했죠. 밤이 되자 구두장이는 구두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오늘은 그만해야겠구나. 내일 마저 끝내야겠다. 구두장이는 작업장의 문을 닫고 집을 향해 떠났어요. 다음 날 그는 아침 일찍 준비를 마쳤어요. 나중에 봅시다. 오늘은 작업장에서의 마지막 날이요. 모두 곧 끝날 거요. 걱정 마세요. 우린 곧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거예요. 희망을 잃지 말아요. 구두장이는 아내의 격려가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구두장이는 미소를 보이며 일하러 떠났어요. 작업장 문을 열자 구두장이는 무엇인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작업 중이던 그곳에 섬세하게 수가 놓인 아름다운 색의 구두 한 쌍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쨌거나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어. 시장에 가서 이 근사한 작품을 팔아야겠다. 구두장이는 시장으로 달려가 신발을 팔았어요. 신발을 팔아 번 돈으로 구두장이는 가죽을 더 샀죠. 남은 시간 동안 구두장이는 작업장에 앉아 새 가죽을 잘라 신발을 더 만들었어요. 하루가 끝나자 구두장이는 미처 끝내지 못한 신발을 두고 집으로 갔죠. 저녁 식사 시간에 구두장이는 이 일에 대해 아내에게 말했어요. 내가 말했죠. 희망을 잃지 말라고. 당신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조만간 우리는 받을 만한 것을 받게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가게로 돌아왔을 때 구두장이는 놀랍게도 가죽을 놓아두었던 테이블 위에 아름다운 신발 몇 켤레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건 기적이야. 몇 년 동안 힘들게 일하며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그렇게 되지는 못했지. 누군가가 나를 도우려고 하는 거야. 다시 시장으로 달려가 가죽을 좀 더 사온 구두장이는 구두를 몇 켤레 만들 수 있도록 가죽을 조심스럽게 자른 후 작업대에 올려두었어요. 아침에 또다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신발들을 발견했죠. 다양한 색의 샌들, 부츠, 발레 슈즈, 나막신, 브로그신, 모카신이 있었어요. 우와, 굉장히 근사한 신발들이군.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순수한 의도로 날 돕고 있나 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돈이 떨어질 일은 없겠어. 우린 행복하게 살겠구나. 구두장이가 누군가의 아름다운 수작업을 위해 가죽을 남겨두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몇 주 동안 계속되었죠. 매일 아침 구두장이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신발들을 발견했어요. 곧 마을에서 가장 멋진 신발을 만드는 사람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죠. 구두장이 부부는 들어가 살 멋진 저택을 지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세요. 단지 시간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소. 당신은 항상 나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기 있잖소. 그래요. 우리를 돕고 있는 그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우린 그분께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아침이 되기 전에 떠난다오.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내일 그분을 만나기 위해 작업장에 숨도록 하죠. 그럽시다. 그러면 될 것 같구려. 도움에 감사를 드리고 싶소. 다음 날 평소처럼 구두장이는 낮에 가죽을 잘랐어요. 저녁에 계획대로 아내가 작업장에 왔죠. 어디에라도 숨어요. 그럽시다. 벽장 뒤에 숨읍시다. 그래서 그들은 작업대 뒤 작은 벽장 안에 숨어서 기다렸어요. 한밤중에 구두장이와 그의 아내는 예쁜 콧노래 소리를 들었어요. 부부는 벽장 밖을 보고 놀랐죠. 낡고 오래된 옷을 입은 귀여운 요정 둘이 창문을 통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안으로 뛰어내렸어요. 요정들은 콧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고 공중으로 뛰어올랐어요. 구두장이가 본 가장 행복한 친구들이었죠. 요정들은 주위를 돌며 춤을 추더니 테이블에 앉아서 신발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하나씩 자르고 꿰매고 새를 칠하고 신발을 장식했어요. 구두장이와 그의 아내는 기분 좋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구두장이는 그들의 신발 만드는 솜씨를 보고 놀랐어요. 마침내 신발 한 켤레가 만들어졌어요. 요정들은 유리창 밖으로 뛰더니 사라졌어요. 요정들이었구나. 매일 와서 우리를 도왔던 거예요. 고마움을 표시할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물론이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소? 요정들은 오래되고 낡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옷을 해주면 어떨까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나는 요정들을 위해 새 신발을 꿰매겠소. 나는 따뜻하고 좋은 옷을 바느질할래요. 부부는 요정들에게 줄 선물을 만들기 위해 일을 했어요. 일주일 후 구두장이는 안에 털을 댄 작고 아름다운 부츠를 만들었지요. 구두장이의 아내는 셔츠에 맞추어 두 개의 작은 양털 외투와 따뜻한 모직 원단의 바지를 만들었어요. 이 신발과 옷들은 작은 요정들을 멋져 보이게 할 거예요. 이 옷을 입은 걸 볼 생각을 하니 정말 흥미로운걸요.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요. 크리스마스를 위해 가게를 장식하고 작업대에 이 선물을 올려둡시다. 부부는 가게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작업대 근처에 선물을 놓아두었어요. 한밤중에 역시 요정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요정들은 전처럼 인상적인 등장을 했죠. 그들은 행복해하며 춤을 추었어요. 하지만 테이블을 본 순간 요정들은 놀랐어요. 오늘 해야 할 일은 어디에 있지? 이것 좀 봐. 아름다운 옷과 부츠야. 색도 화려한걸. 구두장이가 감사의 표시로 우리에게 주려는 게 틀림없어. 우리가 한 일 때문에 행복했나 봐. 예! 입어보자. 요정들은 옷을 입고 부츠를 신었어요. 모두 아주 잘 맞았죠. 너 참 멋져 보인다. 너도 끝내주는 걸. 굉장한 옷이야. 신발도 참 근사해. 춤추고 싶게 만드는 걸. 우리 춤추자. 다시 한번 요정들은 늘 그랬듯이 행복하게 춤을 추었어요. 구두장이와 그의 아내는 요정들이 그들이 만든 새 옷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는 매우 기뻤어요. 얼마 후 요정들은 창밖으로 뛰어내려 달빛 속으로 사라졌어요. 구두장이와 그의 아내는 숨었던 곳에서 나왔죠. 요정들이 선물을 마음에 들어하니 난 정말 기뻐요. 그렇소. 이제 축하할 시간이요. 집으로 갑시다.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어요. 구두장이는 가죽을 잘라 테이블에 올려놓고 나왔죠. 하지만 다음 날 작업장으로 돌아왔을 때 구두는 없었어요. 구두장이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죠. 요정들이 돌아오지 않았어. 신발도 없었고. 괜찮아요.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었으니까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당신은 다시 일을 하면 되죠. 맞소. 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일을 할 거요.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배웠어. 난 최고의 신발을 만들 거요. 다시 한번 구두장이는 요정들이 오기 전에 해왔던 것처럼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정들이 만들었던 것처럼 그가 만드는 신발은 변함없이 멋졌답니다.